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어저께 잠은 잘 잤어요? 일찍 잤어요? 네. 수련회 오면은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즐거워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졸죠. 수련회 때는 잠을 잘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편지예요.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 요한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일곱 교회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 보내신 저기 오래됐죠. 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고 또 혹은 받고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편지 쓰는 게 더 어색할 정도의 그런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라든지 요즘은 이메일도 잘 안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편지가 가장 유일한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죠. 편지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구성하고 예. 그래서 편지학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편지학 예. 과거에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여진 대로 편지인데 여러분 편지의 목적은 얼마나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느냐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서로 그 주고받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알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나 또 이 말씀을 받은 일곱 개 성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발신자인 요한과 수신자인 일곱 개 성도들 오늘날 현대 독자들이 있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발신자인 요한이 수신자인 일곱 개 성도들에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중요한 원칙 말씀드린 대로 이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역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서로 주고받는 언어들이 굉장히 서로 공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 일곱 개 성도들에게 자기가 쓰고 있는 거를 자기가 모르고 있는 내용을 쓴다든지 또 일곱 개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을 쓴다든지 이거는 편지의 기본적인 원칙에 벗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편지의 내용 가운데 제 3자가 알 수 없는 내용들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제 3자가 이 A와 B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습을 해야 돼요. 학습. 예를 들어서 이 제3자가 이 A와 B라는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언어에서 좀 생소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좀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제3자가 A와 B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걸 판단하고 해석하면 그 결과는 왜곡이 일어나고 또 오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 현대 독자들이 요한과 일곱 개 성도들 사이에 주고받는 이 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학습해야 돼요. 그냥 자기식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666이라고 하는 것들 아시죠? 666, 666. 요즘 666에 대해서 아주 인기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베리칩이라고 하는 거죠. 베리칩. 혹은 이 전에 이 베리칩이라고 해석하기 전에 또 신용카드라고도 해석을 했습니다. 신용카드 바꾸는 방법. 666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해석은 이 편지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좀 벗어나죠. 어떻게? 요한이 알아야 되고 일곱 개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베리칩이라든지 신용카드에 대해서 요한이나 일곱 개 성도들이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해석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요한과 일곱 개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 알 수 있는 내용 그런 의미로 666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게 무엇인가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편지라고 할 때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발신자로서 요한과 그것을 들은 수신자로서 일곱 개의 성도들이 모두 정확하게 알아야 될 수 있는 알 수 있는 내용, 알아야 되는 내용 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장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볼 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차라리 이게 낫겠습니다. 왜 처음부터 준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불안하게. 네. 감사합니다. 훨씬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가 보통 재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어요. 과연 재림일까? 먼저 여러분, 이 오시리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미래형으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동사는 사실 원문에 보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오시리라. 그래서 번역을 볼쩌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헬라어의 현재형은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현재니까 현재의 의미를 갖겠죠. 그리고 미래의 의미도 있습니다. 미래. 그리고 과거의 의미도 있어요. 헬라어 원어, 신약 성경이 원래 기록된 그 언어는 시제가 굉장히 아주 융통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래, 과거. 이 세 가지 의미로 다 사용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결정하죠? 어떻게 현재인지, 미래인지, 과거인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문맥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문맥에 의해서. 자,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거는 현재일 가능성, 미래일 가능성, 과거일 가능성. 이 세 개의 가능성을 다 놓고 생각을 해야 공정한 해석이에요. 그냥 우리말 번역 보고, 아, 이건 미래니까 강의 들을 때는 잡담 좀 하지 마세요. 잡담 좀 하지 마세요. 예. 강의하는 사람이 굉장히 기운이 빠집니다. 자, 오시리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현재형인데 이와 같이 세 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개의 가능성을 다 놓고 해석을 해야 공정을 하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까?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이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었다. 자, 여기 이 본문하고 지금 계시록 1장 7절 본문하고 서로 이렇게 배경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여기 앞에 볼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략이 됐어요. 이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원래는 있는데. 자, 그러면 볼쩌다라고 볼쩌다 똑같은 단어고요. 그다음에 구름을 타고라는 말하고 구름을 타고 똑같은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오신다, 오신다 이런 표현들이 동일하게 사용이 돼요. 자, 이런 일치에 의해서 이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은 계시록 1장 7절의 배경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왔다.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 이 인자 같은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시면 여기 나왔다. 자, 이 내용은 왜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고 분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인자 같으니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얘기 나옵니다. 방향이 어느 쪽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자,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오다. 자, 이가 지금 구름 타고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이것을 이제 1장 7절에서 계시록 1장 7절에서 이 구도를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자, 인자 같은 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똑같이 구름 타고 오는 거죠. 누구한테로 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 방향으로 가시는 겁니까? 하늘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승천이다. 네, 그래서 예,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하늘로 오시는 승천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아까 세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렸죠. 현재, 미래, 과거. 자, 이 미래면 재림이 되겠고, 과거면 승천이 되겠고, 현재는 계속 오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셋 중에서 어떤 시제로 사용됐을까요? 오신다는 게? 1번, 2번, 3번. 3번이죠? 네. 승천님으로 이 그 오신다의 시제는 과거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벌써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 오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말 번역에 나타난 것처럼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세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배경으로 보니 오시는 방향이 어디예요? 네, 땅이에요? 아니면 하늘이에요? 하늘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장면은 사건은 승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말이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더라. 자,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구름이 그를 데리고 갔다. 자, 이 구절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은 어떤 사건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걸까요? 네, 승천이거든요. 근데 여기 승천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요. 자, 이거는 역시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배경으로 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한번 그 문맥과 함께 보시겠어요? 아까 잠깐 읽었지만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 부탕생 되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을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13절에 구름 타고 하늘을 올라가서 그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에게 받은 게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14절에 권세, 영광, 나라. 자, 이와 같은 그 상황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7장 13절, 지금 1장 7절의 배경이 7장 13절이라고 했는데 제가 7장 14절을 읽었습니다. 방금 7장 14절에서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 가서 하나님께로 또 받은 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여기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가십니다. 하늘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어? 승천하셨어? 나라와 권세와 이 영광을 받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대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왕으로서 전 온 우주에 공표되셨다. 승천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저께 12장 말씀 나누면서 승천이란 12장 말씀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사탄의 공격이 실패를 끝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승천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 가운데 왕으로서 공표가 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통하리니 그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게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인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인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인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인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도 보면 찌르다 라고 되어 있고 보다 그리고 애통 통곡. 자, 이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이런 이제 언어적인 일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의해서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여기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 이 이스라엘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은총과 간구의 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정확해요. 은총과 간구의 영. 자, 예루살렘 거민 다윗의 집에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인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인하여 애통 같으며 그를 인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인하여 통곡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 은총과 간구의 영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은총과 간구의 영. 자, 그러면 은총과 간구의 영을 받고 나서 하는 애통 통곡. 이거는 좋은 의미에서 통곡하는 것일까요? 좀 나쁜 의미에서 통곡하는 것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은총과 간구의 영과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받고 보여주는 반응이 통곡과 애통.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제 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이 왜 은총과 간구의 영을 받고 통곡하냐면 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봤다. 찔렀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봤다. 그러니까 찌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들이에요. 그들. 그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찔렀는데 찌른 그 대상은 누구냐면 그예요. 여기서 이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칼로 찔렀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 칼로 찌를 수 있었을까? 이것은 물리적으로 칼로 찔렀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표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태를 이 칼로 찔렀다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 어떨 때 하나님이 이 칼로 찔리듯이 마음이 아플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또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짝하여 지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마치 칼로 찔리듯이. 자,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무엇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은총과 간구의 영. 심령이 아니에요. 심령을 부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심령에다가 부어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칼로 찔렀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칼로 찔리듯이 아프게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기를 은총과 간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총과 간구의 영. 은총과 간구의 영을 받고 보니 자기들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아, 자기들이 하나님을 칼로 찔른 존재들이구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총과 간구의 영을 받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정말 자기 잘난맛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심판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고단수입니다.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탁 때리는 방법도 있지만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신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애통합니다. 통곡합니다. 마치 독자를 인하여 통곡하듯 하고 장자를 인하여 통곡하듯 한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기 독자를 인하여 통곡한다. 장자를 인하여 통곡한다. 이거는 출애굽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번째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루아침에 장자를 잃어버려요. 독자를 잃어버려요.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한 그 슬픔, 그러한 정도의 그런 그 자기의 죄를 인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거 비록 졸고 있지만 이 자리에 와 앉아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것은 은총과 강구의 영에 의해서 다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나서 이제 때가 되어 가지고 그 시신을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리고 딱 땅에 누인 다음에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 사살을.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죠. 그때 바로 이 말씀이 사용이 돼요. 그들이 칼로 찔렀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칼로 찔렀다면 신약에서는 로마 병사들이 대표하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른 것입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 없었지만 오늘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로마 병사들이 대표로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린 거예요. 모르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자기 잘난맛에 살죠. 그런데 은총과 강구의 영이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구나. 우리가 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자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자, 그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본문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불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찌르다 찌르다 본다 본다 애통 애통 자 이렇게 언어적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인, everybody, 모든 사람,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죠. 여기서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여기는 모든 사람. 자,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이고요. 여기는 신약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에서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죠.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사용되지만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신약의 상황에 맞게 그 표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오늘날 예. 여기 보면 이 7절 요 부분을 재림이라고 했습니까? 승천이라고 했습니까? 승천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 보혜사 성령. 그걸 예수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여기서 이 표현대로 말하면 뭐예요? 은총과 간구의 영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은총과 간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찔렀다는 사실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지만 이제 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찔렀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통한다. 애통한다. 자, 그러면 이 애통은 성령 받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하는 애통일까요? 아니면 심판 때문에 하는 애통일까요? 둘 중에 하나, 회개의 애통 아니면 심판의 애통. 1번,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 구약 이 배경에서 정리를 한 거죠. 은총과 간구의 영을 받았더니 그들이 찌른 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애통하듯이 신약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찔렀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깨닫고 애통하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의 영을 받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지만 신약에서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자들을 향해서 이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리하겠습니다. 1장 7절 벌써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승천. 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전 온 우주에 공표하셨습니다. 퍼블릭 어나운스만 공적인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탄생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왕으로 사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사셨어요? 종으로 사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내가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전능한 자고 이런 것들을 막 홍보하고 광고하고 그렇게 사셨더라면 예수님은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군중들이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르겠죠.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 여자나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2만 명. 약 2만 명의 사람을 오병이어로 먹였어요. 오병이어로. 그 사건은 다 아시죠?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오병이어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대통령 선거할 것도 없어요. 대선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돼. 아마 100% 표가 나올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 알아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뺏으시고 혼자 도망갔어요. 그래도 막 그 예수님을 쫓아오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몰라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냐? 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좀 나를 좀 이렇게 좀 따르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나사로. 병든 자를 고치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사람들이 열광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럴 정도면 좀 대충 갖춰야 될 품격이 있잖아요. 좀 죄인들과 같이 있지 말고 좀 창기들과 같이 있지 말고 좀 고상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도대체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낮은 자리에 있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고 맨날 죽는다 그러고 예. 네. 어떤 지도자가 나는 꼭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니 기껏 우리들에게 희망을 줘놓고 아니 죽는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조그만 대화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자 내가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니까 자 나를 따르라 조금만 적극적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공표했다면 아마 수백만 명의 백만 명까지 그 당시 인구가 아니었으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죽을 수 있었을까요? 못 죽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냐하면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둘러싸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하겠죠. 예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당신이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서 군림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을 따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고독하게 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럼 마침내 십자가의 그런 과업을 다 이루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승천이 바로 그러한 사건을 그러한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벌써다 구름 타고 오신다.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다시 말하면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모든 자들이 믿는 모든 자들이 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자, 그럼 오늘날도 이 보혜사야 성령은 오시고 계십니다. 은총과 강구의 영으로서 죄인들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일으켜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이 은총과 강구형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 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막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인가,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아무에게 이 은총과 강구형을 주셔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른 자들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4절 말씀을, 1장 4절, 4장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11쪽에 있습니다. 11쪽. 자, 이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은 하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늘. 여러분, 하늘 그러면 제일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네, 다 하나씩 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늘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이,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이 알려주고 싶은 것을 기록합니다. 요한의 방식대로. 자,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우리가 12장 말씀 나누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요한계시록 4장도 역시 문자적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하늘의 장면이 뭐냐면 보좌예요. 보좌. 보좌. 자, 여러분, 하늘에 진짜 이게 보좌가 있을까요? 의자, 형식의 보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이런 보좌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보좌는 상징적 이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 이미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보좌. 권세, 통치. 네. 그 보좌가 있고 또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늘에 보좌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사회적 배경.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그 기록 목적은 뭐냐면 황제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제 이런 이슈를 갖고 있는 거죠. 누가 진정한 통치자냐? 누가 세계를 지배하는 진정한 통치자냐? 겉으로 볼 때는 당연히 답이 나와 있죠.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사람들은 다 말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황제를 숭배합니다. 황제를 예배해요. 황제가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기록한 요한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참 이게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이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잘 눈에 안 보이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정말 뭐가 진리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가지고 아마 씨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혀 뭐 그 신앙에 대해서 관심 없고 뭐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뭐 적당히 인생 살고 뭐 그런 분들에게는 별로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냥 그렇게 살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좀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인생을 좀 제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세상의 세력은 너무 강고하고 세속적인 물결은 너무 거세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의 독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은 너무 화려해요. 너무 찬란해요. 그리고 그 능력이 너무 강고해요.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는 너무 미약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요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한 그 딜레마, 그러한 그 모순된 현실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우리가 1장 7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왕이 되셨다. 이런 사실이고 지금 4장 1절에서도 하늘을 보여주는데 처음 나타나는 장면이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보좌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이미지로도 사용됐지만 또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앉아있는 그 보좌 그런 보좌의 의미로도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앉아있는 그 보좌 그리고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 그 비교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 제국 황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이 세상의 왕들의 권력, 권세는 다 지나갑니다. 다 그림자와 같아요. 안개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이것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진실이고 진리고 현실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조금 이제 그 생략을 하겠어요. 그 다음 이제 4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한 목소리로 자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기 보면 보좌 방금 보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보좌에 들려서 24 보좌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가운데 이게 보좌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변에 보좌가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4개. 네, 이게 이제 방금 4장 5절에서 보여진 그림인데요. 보좌. 24개 보자. 자, 여러분 이 24개 하면은 어떤 수가 생각나시나요? 응? 20 더하기 4? 아니 10 더하기 14? 12 더하기 12? 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죠. 12 더하기 12. 네, 두 개의 12. 자, 12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수라고 말씀드렸어요. 12. 자, 두 개가 나왔으니까 하나는 뭐겠어요? 약속으로서의 구약의 백성. 또 하나는 그 성취로서의 신약의 백성.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자, 24 보좌. 그리고 24장로.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똑같이 하나님처럼 보좌에 앉아 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동참한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자, 어제 우리가 하늘에 거하는 자, 성도의 어떤 그 정체성을 얘기할 때 하늘에 거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아, 우리가 하늘에 있습니다. 이건 이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이건 되게 체험적인 그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화를 경험해 본 적 있나요? 그런 경험을 하기엔 너무 삶이 고달퍼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막 근심과 염려가 밀려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어요. 하나님,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환경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야, 하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임했구나.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내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예수를 믿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해요. 그게 이제 자주 있는 분들이 있고 한 1년에 한 번 정도 연중 행사로 있는 분들이 있고 뭐 차이는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주 경험하길 바라요. 그런 그 경험들이 아, 내가 하늘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마음에 나를 딱 지배하고 있구나. 자, 그러한 믿음이 드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하늘 안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이 회화적으로 그 상징적인 이미지로 24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동참해 있다.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로마 제국의 세계를 지배하고 그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그런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일곱 개 성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황제의 숭배를 거부할 수 있을까? 요한은 생각해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당신들은 왕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동참한 자들입니다. 일순간에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그러한 권세 앞에 엎드리고 절하는 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24 보좌 위에 앉아 있는 24 장로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걸 믿으시죠? 네. 근데 그게 최초로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거냐면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왕적 지위를 부여했을 때 시작된 거예요. 최초로 에덴에서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인간에게 부여한 그 지위는 하나님이 고유하게 갖고 있었던 그런 왕적인 지위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근데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뭔가 타자에 의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걸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형상, 이미지. 그러니까 다른 개나 돼지나 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지 않으셨고 특별히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이제 허락해 주셨어요. 형상이라는 게 뭐냐? 요즘 말로 말하면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DNA를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참 하기 어렵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시편 8편에 보면 8편 5절 8편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다는 말은 하나님과 차이가 있다는 거에 방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쪽에 방점이 있습니까? 차이가 없다는 쪽이에요. 조금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똑같은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 시편 8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부르는 내용이죠. 피조물을 찬양하고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그 최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때 사람, 인자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아담이에요. 아담. 이 시편 8편은 이 창세기 1장, 2장에 대한 어떤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을 여기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인간의 존재예요.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왕적 지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DNA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 뭐냐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아이콘인 거예요. 아이콘.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콘인데 이 에이콘이 우리 말하는 아이콘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아이콘. 대표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에덴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왕적 지위를 대행하는 그 대행자로 인간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심어주시고 또 아이콘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온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충만히 채워라 그래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이콘이니까 온 땅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통해서 온 땅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최초로 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자, 타락함으로 인하여 인간이 그러한 그 부르심에 충분히 응답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회복을 하시고자 역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자,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이런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네, 죄.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예, 죄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이 피를 흘리심으로 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랜섬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대속을 이루셨어요. 리뎀션. 예.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처음 최초로 에덴에서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24장로 하나님의 보좌에 쫙 들려서 앉아있어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늘의 존재함으로 최초로 에덴에서 예,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왕적 지위를 예,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늘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난다 그랬습니다. 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은 시편 18편 7절부터 14절에 보면 진동하고 내성이 발하시고 음성을 내시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 본문하고 굉장히 비슷한 현상인데 이것과 함께 흩뜨시며 파하셨도다. 흩뜨시며 파하셨도다.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심판과 관련된 그러한 그 현상이라는 것을 이 시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도표에 보면 번개 소리 천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성전 환상에서 예, 나타나고 있는데요. 똑같은 그 패턴이 8장 5절 번개 소리 천둥, 11장 19절 번개 소리 천둥, 16장 18절 번개 소리 천둥. 예,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은 각각 일곱 번째 인심판, 일곱 번째 나팔심판, 일곱 번째 대저심판. 일곱 번째. 다 일곱 번째 일어나요. 하늘에서 이렇게 결정된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런 말씀도 있듯이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늘에서 심판이 결정이 되고 땅에서 그 심판이 실행되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고요. 제가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어떤 게 맞는지 그냥 이 그림의 힌트를 제가 힌트를 드리면 이게 끝에 일곱 번째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관계가 이런 관계일까요? 아니면 이런 관계일까요? 자, 1번, 2번. 힌트는 뭐냐면 이 다 끝에가 일곱 번째가 인 같은 경우 인의 일곱 번째, 나팔의 일곱 번째, 대접 일곱 번째 다 일곱 번째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걸까요? 이걸까요? 2번이죠? 그렇습니다. 인, 나팔, 대접 일곱 번째가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인데요. 이 설명은 이따 오후에 5장 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에서 심판 시리즈가 세 개가 나오는데 인과 나팔과 대접 이 세 개가 나와요. 근데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직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인과 나팔과 대접이 병렬식으로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포함하는. 그러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고 하는 이 세 개 심판 시리즈는 예수님이 처음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이 시대적인 특징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심판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있게 돼. 아, 오늘 눈이 많이 오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한 지난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저기 미국의 달라스하고 플로리다에 있어가지고 눈을 못 봤어요. 와서 눈 보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눈 오면 마음이 설레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마음이 설레요. 좋은 것 같아요, 눈이. 자,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인과 나팔과 대접은 어느 일정한 시기에 정해진 시기에 일어날 어떤 그 부정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오신 사건이 종말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림 때까지 이 기간을 전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심판은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요한은 이 시대가 심판의 시대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함께 병존합니다. 구원의 시대이며 동시에 심판의 시대다. 그게 이제 인과 나팔과 대접 세 번 반복해서 표현함으로써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이 당시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자, 2000년 전에 요한이 일곱 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시대가 심판의 시대입니다. 그걸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고 하는 그 세 개의 시리즈를 통해서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메시지는 요한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 메시지를 받은 일곱 개 성도들은 어떤 의미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쓴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리고 편지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역시 이것도 황제승배라고 하는 그 이슈와 맞물려 있습니다. 황제이라 할지라도 심판 아래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황제를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심판을 시행하는 자다라고 말하겠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왜 격투기 하다가요? 이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제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칼 목에다 딱 대고 황제를 바라봐요. 황제가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살리는 거예요. 이 손가락에 의해서 한 인간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주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제국의 황제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 그러니 그 심판 안에 있는 그 존재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사실 기독교적인 진리는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보이는 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학습하고 배우고 또 훈련하고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는 밟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분에게 나아가겠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경험? 어떤 도덕적인 그런 기준? 절대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것에 대한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가 심판의 시대다. 하늘에서 그 심판은 이미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나요? 만져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봅니다. 심판의 시대라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물결, 우리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일곱 교회 성도들이 그 절대적 권세를 갖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 세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진리, 가치, 이 체계를 우리가 익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젊었을 때부터 익히지 않으면 여러분 기회가 없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여러분 그때 머리가 굳어 있어가지고요. 지금도 머리가 굳어 있나요? 네, 삶의 패턴이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젊었을 때, 청년의 때, 예,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 진리의 세계, 그걸 끊임없이 탐구해가는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6절부터 8절 네 생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어떤 화가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 할 때 굉장히 추한 그림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몇 개의 생물이에요? 넷. 자, 우리말에 넷 하면 죽을 사자가 있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사자가 갖는 의미. 유니버셜 넘버예요. 여러분, 사방에서 온다 그러죠. 사방에서 온다. 모든 곳에서 온다는 뜻이에요. 팔방미인. 팔방미인. 팔방에서 어디죠? 이 방자가 기본이 뭐예요? 사방이에요. 곱하기 2. 그래서 팔방. 사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잘한다. 요즘은 팔방미인 필요 없어요. 하나만 잘해도 돼요. 하나만 잘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4라는 숫자는 우리가 보통 쓰는 데 있어서도 우주적인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도 우주적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을 의미해요. 거기에다가 사자, 송아지, 송아지보다는 소가 좋습니다. 소, 사자, 소, 사람, 독수리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성. 사자는 뭘 대표하죠? 맹수. 그 다음에 사람은 당연히 모든 생물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소는 뭘 대표해요? 가축. 그 다음에 독수리는 날아가 다니는 짐승이라고 할까? 날짐승. 예. 네. 자, 그래서 이 4라는 숫자 그리고 각각 대표성 이 두 개가 결합돼서 네 생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모든 피조물. 이 모든 피조물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보이는 세계는 이 보이는 이 모든 피조물은 하늘에서 결정되어서 창조되었다. 이 모든 피조물의 근원은 하늘에 있다.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하고 비슷하네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 플라톤이 참 천재구나. 천재는 천재구나. 왜냐하면 그가 이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이 보이는 이 세계의 근원에 대해서 이 상상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그 작업들이 철학자의 그런 그 어떤 목 그런 사고의 활동의 목적이기도 하죠. 뭐 우주의 근원이 뭐냐, 인간의 기원,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뭐 그런 것들을 사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플라톤이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아, 이 우주의 근원에는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근데 굉장히 아주 그 명석한 사고를 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면서 아, 이 피조물의 우주의 근원이 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이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플라톤은 그게 그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만 이 피조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데아는 선하고 이 피조 세계는 악하다. 그렇게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런 그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만물이 다 악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그러면서 이 피조 세계는 악하지만 이 악한 이 피조 세계의 근원에는 이데아라고 하는 선한 그런 그 세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2% 부족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적인 사상은 이런 이원론하고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만물을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이 6절부터 8절까지 이 본문은 이 만물의 근원이 뭐냐 바로 하늘에 있다. 자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강의 안에 있죠? 네 15쪽에 있습니다. 15쪽.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 회복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성막과 가나안과 성전이 있는데 이거의 카피 하늘이 여기서 이제 모형인 거죠. 카피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 새 창조를 이루게 되는데 일치되는 관계입니다. 자,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하늘은 이 피조 세계와 끊임없이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는 반영이든 모형이든 일치든 계속해서 관련을 갖고 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첫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했어요?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그 회복의 역사에 바로 이 성막, 가나안, 성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을 성취하시죠.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초림 때 이 회복의 성취를 이루시고 재림 때 그 회복을 완성하신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내생물 바로 이 만물의 근원이 하늘에 있다. 자, 이 4장 제가 처음에 보자. 두 번째 24장로 그다음에 번둥 천개 지진 번둥 완전히 지금 말이 엉켜버렸어요. 예. 번둥이 아니라 번개, 천둥, 지진. 번개, 천둥, 지진. 그 다음에 네 생물. 네 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문자적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고 했죠? 상징적 이미지라고 했죠? 하늘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죠? 자, 보자.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여러분 뜻은 하늘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 여러분 이제 하늘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 스카이가 있고 헤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달 날아가 가지고 여기 왔더니 하나님 안 계시더라. 그럼 뭐 화성 가면 계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간이에요. 그 공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다가 죽게 되어 가게 되는 그 하늘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사장은 그 하늘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통치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권력과 권세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하다. 두 번째, 24장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복음성가 아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상관없어요.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고, 나는 상관없이 살 거야. 관심 없어.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것까지 설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24장로의 이러한 모습은 최초로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에덴에서. 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타락을 인해서 Paradise Lost, 낙원을 상실하고 인간의 하나님, 인간에게 부여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삶의 굴레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창조 때 처음 최초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했던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 때만이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나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었나이다. 여러분, 인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가장 인간에게 행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여러분 살아보면 알아요. 제 생일이 거기 강의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생일을 왜, 생년월일을 왜 거기다 적었는지 모르겠어. 내 나이가 얼마인지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되게 젊어 보이는데 제가 살 만큼 살았습니다. 뭘 또 찾아봐.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봐. 사실은 나이가 된 게 비밀인데, 예, 다 공개가 됐습니다. 24장로, 우리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최고의 상태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동참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가지고 절하지 말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가서 무릎 꿇지 말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란 말이에요. 물질에다가 명예에다가 무릎 꿇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존귀하고 고귀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게 뭐예요? 번개, 음성 지진, 천둥 번개 지진, 심판도 하늘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시대가 심판의 시대예요. 네.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하늘에서 그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눈으로 확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제자리, 우리가 서야 될 그 제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11시까지 하게 돼 있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